경야는 김정은 동지께 2017년 백두산 위인칭송대회의 성과적 보장을 위한 조선과의 친선협회 국제회의 참가자들을 대표하여 조선과의 친선협회 위원장 알레한드로 까오데 베노수가 편지를 올렸습니다. 편지는 조선과의 친선협회 전체 성원들과 조선의 벗들은 위대한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대원수님, 김정숙 어머님의 빛나는 생애와 김정은 원수님의 정력적인 용도에서 커다란 감동과 고무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두산 위인들께서는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을 수호하고 인류의 리상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바치시었다고 하면서 편지는 인종과 국적 신앙을 초월하여 이민위촌을 좌우명으로 삼으신 절세 위인들의 가르치심대로 령도자와 인민대중이 혼연일체를 이룩할 때 제국주의의 예속에서 해방된 새 사회를 일도 세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선과의 친선협회는 김일성 김정일주의가 구현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투쟁을 영도하시는 김정은 각하께 언제나 충실할 것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지하는 국제적인 활동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편지는 그이께서 건강하실 것을 삼가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